지치지 않게 바라볼 수 있게 아무도 모르게 나만 볼 수 있게 흐르던 눈물이 흩날리며 사무쳐 보고 싶던 그 지치지 않게 바라볼 수